수 없네. 내 순정 다 바쳐서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 있나. 봄처럼 따뜻했던 행복한 그 시절로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 있나. 봄처럼 따뜻했던 행복한 그 시절로 돌아갈 수